아나스타샤 공주. 옛날 옛적에 아주 거대한 정글에 탄종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탄종가는 사악한 왕인 보리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몹시 불행했어요. 세금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높았으며 군인들은 불량배여서 누구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탄종가는 적법한 왕인 루비망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아주아주 행복하고 평화로웠어요. 루비망은 신하들을 사랑했고 항상 백성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고 토론하며 계속 노력했어요. 루비망은 훌륭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왕비와 외동딸인 아나스타샤를 아주 사랑했어요. 연애티처럼 다를 게 없이 평화로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장군이었던 신의대장 보리스가 루비망을 거스르기로 했어요. 보리스 장군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로 장관들과 기사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루비망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설득했어요.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한 보리스는 금방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때가 오면 즉시 루비망과 왕비를 사로잡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명령하고 결국 반란은 성공했죠. 이 반역자 같으니 안 돼! 난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다. 난 위대한 보리스 왕이다. 아나스타샤, 도망쳐! 뭐? 경비병, 당장 공주를 잡아와! 경비병들은 공주를 쫓아갔어요. 공주는 그때 겨우 5살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주는 사라져버렸고 결국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공주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공주를 찾지 못한 병사들은 결국 너무나도 두려워졌어요. 서로 논의한 병사들은 보리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공주가 강을 건너다가 중간에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좋아, 이제 로빈의 후계자는 더 이상 없군 그래? 이 나라는 이제 내 거야, 내 거란 말이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좋아, 수련은 이만하면 됐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이건 꼭 기억하렴. 자신에게 의심이 들면 반드시 두 눈을 감고 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네, 사부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좋아,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탄종가로 가거라. 거기 꼬마, 바구니 안에 든 게 뭐지? 제 동생에게 줄 사과 몇 개가 있어요. 네 동생은 안 먹을 테니 내놔, 이리 줘. 절대 안 돼요. 동생이 많이 배고파해요. 제발요. 감히 나에게 잡히면... 그 덩치와 힘으로 작은 아이를 괴롭히나? 진짜 남자답군. 넌 누구냐? 저리 비키지 못해. 죄 없는 사람들을 그만 괴롭혀라. 당장 왕에게 가서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해라. 어? 병사는 도망쳤어요. 아나스타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떠나려 하자 아이가 그녀를 보고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름이 뭐예요? 아샤. 우와,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슈퍼 아샤. 빨리 집에 나가렴. 그 말과 함께 아나스타샤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으아! 곧 아나스타샤가 백성들을 구한 일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왕국의 백성들은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 나도 잘 몰라. 얼굴을 본 사람이 없거든. 한편 아나스타샤는 아이들의 귀감이 되었어요. 나 좀 봐! 나는 슈퍼 아샤야! 왕에게 가서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해라! 결국은 슈퍼 아샤의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죠. 슈퍼 아샤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감히 나의 병사를 공격한단 말인가? 헤하, 여자입니다. 감히 지금 내 말을 막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페아.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슈퍼아샤는 여자입니다. 여자라고? 여자의 딸과 내 왕국에 피해를 입혔단 말이냐? 장관들과 보리스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장관이라는 이름뿐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복지부 장관인 하루토는 그저 눈을 찌푸리며 깊게 생각에 잠겨버렸어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페아.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나는지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말해보게. 그 아샤라는 자는 해가 진 후에만 나타납니다. 낮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죠. 어제 오후에 병사 하나가 세금을 거두려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녁이 되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공격을 받고 꼼짝 못하게 목숨을 벌어져 있었습니다만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병사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하. 하루토는 남몰래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하루토는 마을 광장에 인적이 드문 길에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토는 웃었죠. 하루토가 아나스타샤의 손을 잡고 눈을 쳐다보며 환하게 미소 짓자 아나스타샤는 아주 당황했어요. 아나스타샤 공주님. 누구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알죠? 금곰자리.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공주님 눈 밑에 있었던 점은 금곰자리 모양입니다. 눈썹이 꿈틀거리는 아나스타샤는 순식간에 바람처럼 움직였어요. 아나스타샤는 하루토를 쓰러뜨렸어요. 제 동생이 잘 가르쳤나 보군요. 아나스타샤는 깜짝 놀랐어요. 공주님께서 도망치신 날에 제 동생 미치코도 이곳 탄중가를 떠났습니다. 미치코가 공주님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곧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슈퍼아샤의 영웅단과 슈퍼아샤의 지금의 왕에 대한 원한에 대해 듣고 나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아나스타샤가 일어나자 하루토도 일어났어요. 왜 여기 있는 거죠? 미치코와 저는 루비만과 그 가족을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리스가 모든 걸 아주 교활하게 계획했죠. 왕과 왕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저는 보리스와 함께 할 것인지 죽을 것인지 바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살아남는다면 언젠가 왕과 왕비를 구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리스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저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공주님과 함께 떠나면서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루비만과 왕비를 풀어줄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죠. 그때 공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감옥에서 구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충성한다면 이제 그걸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병사들이 부모님을 해치지 않고 궁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보리스에게 갈 방법이 있는지. 저에게 정말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만. 하루토는 아나스타샤에게 보리스가 1년에 한 번 신하들을 위해 개최하는 나라를 점령하는 연극에 참여할 때 외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경비병들이 보리스를 둘러싸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전부 빠짐없이 얘기해줬어요. 보리스는 매년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보리스는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데 자기가 위대한 전사이며 자비로운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연극을 혼자 시작하고 나중에 다른 배우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하루토는 아나스타샤에게 연극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줬어요. 아나스타샤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날이 왔어요. 사람들은 정말 마지못해 무대로 모였어요. 장관과 기사들은 모두 앞자리에 앉았죠. 드럼 소리가 울리고 커튼이 올라가자 모두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 보였어요. 뭐야? 보리스가 묶인 채로 바닥에 눕혀져 있었고 아나스타샤가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이것도 연극의 연출인가? 이봐! 저 사람은 슈퍼아샤야! 극장 안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어요. 바로 그때 하루토가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보리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공주님이자 왕자의 적법한 후계자인 아나스타샤 공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환호했어요. 와하! 우리의 공주님이시다! 멈춰라! 왕을 잡았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거라 생각했나? 경비병! 가서 로빈과 부인을 가둔 감옥을 지켜라! 보리스 왕을 풀어주지 않으면 로빈과 부인을 내 손으로! 어디 한번 해보시죠. 이 극장의 모든 문은 밖에서 잠겨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해주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감옥에서 나오셨습니다. 뭐라고? 모두 무기를 땅에 버리고 발로 차라! 무력해진 병사들과 장관들이 공주의 말에 따르자 아나스타샤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나를 속였구나!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아, 당신이 어떻게 나라를 빼앗았는지 다시 말해줄까요? 내가 직접 널 쫓아갔어야 했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내 실수였군. 맞아요. 그게 당신의 결정적인 실수였죠. 그렇게 보리스와 그 부하들은 감옥에 갇혔고 아나스타샤는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토도 동생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다시 행복해졌어요. 아나스타샤 공주는 탄종가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되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기쁘게 맞이했죠. 아나스타샤는 낮에는 법과 질서로 결정을 내리는 자비로운 통치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에 정의의 수호를 하는 슈퍼아샤가 되어 왕국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래 사라져버렸어요. 이야기 끝!